남조선 연합뉴스에 의하면 부산 지역 32여 개 단체들이 1일 부산의 일본 영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지고 일제의 성노예 보험죄를 덮어두기 위한 괴뢰 패당의 재단 설립 책동을 반대했습니다.